실패했느냐 그것들을 말함으로써 지금 사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학식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럴듯한 제안이나 사실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 이 분위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균형적인 생각과 탁월한 지식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저 역시도 감정이 우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지금 리모델링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랑 멱살 잡고 싸우겠구나 싶을 정도로 막 우뚝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감정에 쉽게 빠지는지 저와 살고 있는 여자 세 명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쿡하면 우리 애들이 저에게 오는 것까지도 막 짜증내고 저리 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보면 사실 감정 가운데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공평하고 게다가 공예 가운데 잡혀왔는데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목회할 때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좀 찾아가서 좀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말리엘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이 가말리엘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무슨 말로 이런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표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실패했던 반란 가운데 하나의 모습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 반란도 결국 역사 가운데 인식을 보면 결국 실패하고 끝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로 인해 일어난 현상은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역사였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허다한 무리가 고침을 받고 날마다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 그것이 어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말리엘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의 지혜는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포악해서 정말로 그들의 무지한 지식 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무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들의 모습을 자기의 머리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경험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학식과 균형 잡힌 인격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단정할 수 있냐고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가운데에 우리의 수준이 가말리엘만큼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탁월한 학식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격과 성경에 대한 아주 세세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자기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에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혜와 지식들을 버리고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아가 썬데이 크리스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짧은 지식은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성경에 대한 짧은 지식은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썬데이 크리스천들은 주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할까요? 교회 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교회를 빠지기 일쑤죠.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경 지식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을 나름대로 좀 갖고 있고 나름대로 설교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생각하죠. 썬데이 크리스천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짧은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가 찾아와서 성경 구절 몇 개만 되면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교회 분이 와서 하나님의 여성성을 아시나요? 엄마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 아빠라고 하는데 하나님 남자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러신가요? 막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가말리엘만큼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로 엄청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오히려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본문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자, 보물 언뜻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가말리엘이 참된 신앙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들이 한 이 소행이 인간적으로 온 것은 한 것일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공회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저거 이단이야, 저거 자기가 이렇게 행한 거야 하는데 아니야, 어쩌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일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니까 저거 하나님이 행한 거 아니야 라고 일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와, 저거 진짜 하나님이 행할 수도 있어. 사도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건 맡겨보자. 정말로 하나님이 행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가말리엘야말로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찬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가말리엘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에 대해 알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가말리엘이 그랬어요. 어려울 때마다 아니 그는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시고 주님이시라는 복음에 대해 전혀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매질하는 공회원들의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대해 지식은 있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천의 썬데이 크리스천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에 대해 나름대로 지식은 있지만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라는 질문 앞에는 뭐 하는 겁니까? 늘 도망치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썬데이 크리스천은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머리로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영역들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썬데이 크리스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기독교에 대해 관대하지만 복음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관대하지만 복음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관용적으로 포용하는 거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용적인 태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다원주의적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기독교, 이 그런 세상 가운데에 교회만,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례하고 어리석은 너무나 골수분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광신자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적당히 관용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느냐? 가말리엘이 그랬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얼마나 포용력이 강합니까? 이 사람들 내버려 둬. 사람의 소행이면 무너질 거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뭔가가 있겠지 라고 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무조건 정죄하지 마. 열린 자세도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지 않는 객관성도 가지고 있고요. 화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도 그 사람을 포용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을 위하는 관용적인 모습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말리엘은요, 온전한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자세로 기독교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기독교인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들은 가말리엘처럼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태도로 적당히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일도 옳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옳지만 제 말도 옳을 수 있겠다라고 적당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수호해야 해.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능욕받는 일을 당연한 거라고 여기며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아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이 당한 고난은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당연할 수 있다. 아니 복음을 이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본문 42절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처치의 교육목사인 카일 아이들먼이 쓴 나로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썬데이 크리스천 중에 크리스천으로 변한 사람의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비자이 미리어이다. 나는 교회에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내를 교회까지 태워다 주긴 했지만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고향 생각이 자주 났다. 나는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고 자랐다. 나의 결혼 상대는 부모가 정해주었다. 하지만 아내 기리자는 우리가 부모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잘 맞는 짝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었다. 나는 아내의 성경사랑을 나름대로 참아주려고 열심히 했었다. 그런데 신앙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정은 화목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10년간은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차에서 담배만 피우지 말고 안에 들어가 커피라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 안에 작은 카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커피를 들고 앉아있는데 눈앞에 스크린을 통해 방송되는 설교가 자꾸만 귀에 빨려들었다. 그때부터 주일 아침이 되면 그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설교를 들었다. 어느 주일 아내가 함께 기도실로 가자고 했다. 기도실에는 린과 캐럴이라는 부부를 만났다.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 어느새 질문도 많이 쌓여 있었고 그래서 린에게 기독교에 관해 하나씩 물어갔다. 하지만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거북스러웠다. 왜냐하면 내가 인도에서 믿었던 힌두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도에 있는 가족들과 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아마 가족의 실망이 극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 식구들의 사랑을 받을수록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다. 지난 42년간 찾아온 그 대상을 드디어 만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께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다. 나를 위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 그분의 역사가 절실했다. 우리 부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별거를 하던 중이었다. 한시가 급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돌아오는 주일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곧바로 이어서 두 아들도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날로 가정을 다시 합쳤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품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다. 내 이름은 비자이 워리어이다. 나는 팬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라는 것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얻을만한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나마 좀 심취해서 다니고 있는 팬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뭔가 얻을 것이 없나라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무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적인 지혜는 가지고 있고 똑똑하지만 영적인 분별이 없는 사람, 성경에 대한 짧은 지식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복음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가말리엘과 같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